2월 25일상 보링 경기 대회가 21일과 22일 평양 보링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평양 보링관을 현지 지도하신 기념일을 맞으며 열린 이번 경기 대회에는 보링을 애호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남녀 개인, 복식, 단체 남자 3명, 여자 1명 경기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2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